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과학자 원사교수 박사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위생전문예방원연구사 김정남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9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.